만피를 들으시겠습니다. 녹살 좋은 창녀의 임신소동. 여러분, 지금 저 망한 민국이라고 일컬어는 남조선에서 사람들을 깜짝 놀래우는 또 하나의 기괴한 소식이 가랑잎에 불달린 듯이 회오리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 기괴한 소식이 대체 어떤 희한한 소식인가고요? 그 기괴한 소식인적은 장녀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원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몸을 팔아 살아가는 계집들을 가리켜서 장녀라고 욕질해 왔는데 그것들은 먹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임신은 하지 않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게 누구인가고요? 늑다리 정치 장녀인 박근혜가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임신을요. 그것도 해산 직전을 앞둔 막다리라나요? 나 이거라고야. 아니, 낯살이 60도 한참이나 넘은 쭈그렁 노체네가 임신을 했다니. 넉살 좋은 장녀 박근혜만이 할 수 있는 망측하고 꼴불견한 행실이라 하겠습니다. 네, 망측하고 꼴불견한 행실이요. 예로부터 사람들은 수치도 염치도 모르고 파렴치하게 놀아대는 더러운 자들을 가리켜서 넉살 좋은 창녀라고 욕질해 왔는데 글쎄 박근혜가 창녀를 무색해하는 변덕과 변태의 암독사이고 수치도 창피도 모르고 외세와 정분이 나서 세계 각곳을 돌아치며 별의별 외간 사내들과 불칙한 관계를 맺고 섬기면서 몸을 팔고 구걸하는 더러운 정치 매춘부이다 보니 다른 창녀들과 달리 임신까지 한 모양입니다. 아, 네. 자, 그럼 우리 어디 한번 그 기괴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다가 굿잠 한 번 들지 못해 뜸자리 같은 눈깔에 항상 핏발이 서 있는가 하면은 아무리 개걸설에 먹어도 가을철 무시래기처럼 쭈글쭈글 말라만 들어가는 박근혜가 아무래도 몸 상태가 이상했던지 요능한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청진기를 가지고 박근혜의 배를 이리저리 짚어보던 의사가 갑자기 아무 말도 못하고 머뭇거렸습니다. 아니, 꼰 보리짝처럼 왜 그렇게 우리 뻥뻥해서 그래? 자, 카카, 그건 너무 뜻밖이어서 내 60평생에 이런 일은 정말이지 처음입니다. 왜? 내가 불체병이라도 걸렸는가? 아저 그 불체병이 아니라 각하는 이거 참 어떻게 말해야 할지 띠띠띠띠 빨리 말하라니까. 에라야 모르겠다. 각하는 지금 임신 중에 있습니다. 임신? 난 또 무슨 큰일이라고. 그래, 누구 아이 같아? 야, 왜 그래? 안타깝다, 야. 더듬거리지 말고 어서 속 시원히 말해봐. 우리 둘뿐인데. 혹시 저 가카와 친교가 깊으시던 그 밤의 남자로 알려진 윤 목사? 뭐? 윤창중이? 채! 저승에 나간 그 녀석한테서 내가 시를 봤다? 그럼 내가 지옥에 가서 시를 봐봤단 소린데? 흥! 되지 않을 소리. 그렇다면 저 정윤의 시에? 아니야! 그 녀석이 아무리 내 치맛자락을 여러 번 들춰었어도 그 수태지 같은 녀석의 시는 아니야. 그렇다면 내 그럼 말해줄까? 옛말이야, 저 대양 건너에 있는 오바마 오라버니 애야. 난 이 애가 태어나길 산꺼바 기다리고 있어. 오바마 애요? 그래, 난 벌써 이 애 이름까지 지어놨는걸. 뭐 사드라고. 사드요? 그 우리 이름이 아니군요. 아, 그럼 얘 애비가 미국 대통령인데 이름도 미국식으로 달아야지 뭐. 미국 상전이라면 치마 벗어지는 줄도 모른다더니 그 말이 그런데 없군. 온 남조선 땅이 눈물 바다에 잠겼던 세월호 대참사 때 오바마를 끌어들여서는 연지 건지 바르고 봄바람에 잔뜩 취해서 돌아치더니 이 더러운 창녀 같으니. 뭘 혼자서 숭얼거려? 그래, 애 상태가 어때? 예, 어디 다시 한번 봅시다.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생긴? 아, 이게 사람이 맞긴 맞아? 이 영감태기가 너망하지 않니? 감히 내 아이 보고 뭐가 어째? 이 애는 분명 사람같이 한 소이다. 아니, 사람 같지 않으면 뭐 같다는 거야? 예, 저 괴물같이 생겼소이다. 괴물같이. 뭐? 괴물? 하! 이 영감이 정말 죽지 못해 몸살이 났구나. 야, 영감! 다시 말해봐. 아, 사실이 그런 걸 어쩌겠소이까? 아, 이건 분명 사람이 아니라 괴물이 오이다. 아, 이제 이 괴물을 낳으면 동네 방네 돌아다니며 싸움질밖에 모르겠소이다. 아, 앞으로 이 괴물 때문에 이 남땅에 큰 재앙이 덮쳐들겠소이다. 뭐? 싸움질? 재앙? 그렇소이다. 가까운 동족은 물론이고 이웃나라들에까지 싸움을 걸겠은즉, 아, 이게 재앙이 아닌가요? 저 영감택이 뭘 한다고 그래? 이제 이 애를 낳아보지? 싸움을 즐기는 미국 어른들이 얼마나 기뻐하나? 더구나 이 애는 북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손금보도 들여다보는 천리안 같은 재간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 큰 야단이 아닌가요? 이북에서랑 이웃나라들에서랑 자기네를 빤히 들여다본다고 가만히 있겠다고 하겠나요? 당장 이 괴물을 없애버리겠다고 할 겁니다. 그러니 이 괴물 때문에 우리 이남 사람들에게 큰 참화가 들씌워지게 되지요. 아이고, 영감, 별 걱정을 다 안다야. 미국 어른들이 어리어리 지켜두지 않으리. 아, 그러니 이 애는 무조건 낳아야 한단 말이야. 이거니 오바마 오라버니의 뜻이야. 네, 그래서 이 애가 살 집터까지 미리 잡게 했단 말이야. 아, 가카. 아, 그러시다간 비명횡사한 가카의 아버지처럼 될 수 있소이다. 뭐, 아버지처럼? 영감,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내 목숨을 건질 수만 있다면야 내 무슨 짓인들 안 하겠나? 어서 말하게나. 예, 당장 중지중들을 하시는 게 어떠하신지요? 저, 그 사드를 낳지 않으면 될 겁니다. 뭐? 안 돼! 사드는 무조건 낳아야 해! 박근혜년이 이렇게 의사와 괴물 아이를 낳아야 한다느니 낳으면 안 된다느니 하고 입씨름을 하고 있는데 졸개들이 꼬리에 불 달린 개새끼들처럼 뛰어들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절기를 간다고. 이빨은 졸개들이 득실득실한 청와대에서 한간으로 기괴하기 짝이 없고 기딱 막힌 토핑 뉴스가 순간에 온 남조선 땅에 퍼져간 것입니다. 카카! 야단 났습니다. 아, 글쎄 서민놈들이 어디서 얻어 들었는지 카카가 전쟁 괴물을 낳는다고 몽둥이를 둘고 청와대로 막 밀려옵니다. 뭐? 서민놈들이? 야! 그런데 너희들은 뭐라고 있었어? 너희들에게 장차관 자리를 준 게 그따위나 보고하라고 준 줄 알아? 그 개돼지 같은 것들을 쫓아버리라고 준 거지. 빨리 나가서 그놈들을 쫓아내지 못해? 예, 저희들이 서민놈들을 구슬려보려고 무슨 짓인들 안 했겠습니까? 국무총리 황교안 씨와 국방부 장관 한민구 씨는 성주군에까지 가서 서민놈들을 올려넘기려다가 썩은 달걀 벼락까지 맞았는걸요. 그래도 사드는 나야 한다. 나야 해. 이렇게 미친 듯이 고래고래 소리를 치던 넉살 좋은 박근혜 년이 그만해야 입에 개거품을 물고 늘어져 사지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해야 전간 발작이 온 겁니다. 나 이거라고야. 자, 이쯤 되고 보면 박근혜 년이 전쟁 괴물 사드를 끌어들이려고 얼마나 지랄 발광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 창녀로 불리우는 박근혜 년은 제 동족을 없애버리려고 그런 더러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사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이면 남조선 인민들에게 핵참화가 들씌워진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걸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복달하고 있으니 박근혜 년이야말로 넉살 좋은 창녀, 정신 빠진 미치광이가 분명합니다. 청와대 악녀 박근혜가 미쳤으니 그 졸개들도 모두 미쳐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판입니다. 전쟁에 미친 병을 고치는 약은 없습니다. 미쳐도 더럽게 미친 박근혜 패당이 미국 상전을 믿고 분별 없이 날뛰면서 전쟁 괴물 사드를 남조선에 기어이 끌어들이려고 발광하는 것은 참여를 재촉하고 스스로 제 무덤을 파는 말기 증상입니다. 몇 푼의 돈을 위해 몸을 팔며 수모와 멸시를 받다가 나중에는 버림받고 비참한 종말을 고하는 것이 창녀의 운명일진데 외세 동족을 해치게 해달라고 구걸하며 사대에 미쳐 돌아가는 정치 창녀 박근혜의 운명도 달리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렴 그렇고 말고요. 녹살 좋은 창녀의 임신 소동 만피를 보내드렸습니다.